내 나이 열하고 아홉 살엔 첫사랑에 잠 못 이루고 언제나 사랑한 건 두꺼운 책 두꺼운 책이었지 가끔은 울기도 하고 가슴 속에 꿈이 가득 했었지 내 나이 스물하고 하나일 때 온 세상이 내 것 같았고 언제나 사랑한 건 나의 조국 그리고 내 자신뿐이었지 속에 뜨거운 피가 끓고 있었지 내 나이 스물하고 아홉 살엔 내 사랑을 나는 찾았고 언제나 사랑한 건 나의 아내 내 아내뿐이었지 가끔은 두 주먹으로 벽을 두들겨 댔지만 가슴 한구석에 아직 꿈이 남아 있었지 내 나이 60하고 하나일 때 난 그땐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할까 그때도 사랑하는 건 나의 아내 내 아내뿐일까 그때도